독일 작가 하인리히 베일이 쓴 단편소설 우승쟁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직업은 웃는 일입니다. 웃음소리가 필요한 곳에서 딱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웃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웃는 것이 직업인 이 사람은 집에 돌아오면 웃지 않습니다. 일요일엔 더더욱 웃기가 싫습니다. 쉬어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난 주말 그리고 일요일 여러분이 가장 잊고 싶고 또 하기 싫었던 것은 어떤 일이었나요? 월요일이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까? 네, 웃으면 몸이 붕붕 뜨는 사람들. 영화 메리 포핀스를 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 거기서 흘렀던 곡 I Love to Laugh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특히 라디오 DJ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라디오 부스만 들어가면 말이 그냥 청산 뉴스처럼 흘러나오는 분이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과묵한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은 그 직업을 매일매일 좋아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쉬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가끔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게 싫어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직업을 택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에서 떠난다고 해서 금세 끊어지게 되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칠동의 이호섭 씨가 그 예전에 오래된 명반을 요즘에 사모으고 계신다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비틀즈, 아바 등 추억의 팝그룹부터 베토벤, 모차르트까지 정말 오래된 그리고 조금은 잊혀진 옛 명반을 단돈 1,000원에 구입해 듣는 재미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게 요즘에 단돈 1,000원인가요? 오래돼서 구하기 힘들어서 더 비싸진 줄 알았는데. 언제 튈지 모르고 운반 상태가 안 좋으면 주룩주룩 비 내리는 소리도 나지만 그래도 LP의 불완전함이 주는 인간적 감수성은 아주 매력적이죠. 음질의 완벽함을 선사하는 CD나 MP3에서 느껴지는 차가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0과 1이 지배하는 디지털의 시대. 온통 이진법의 조합만으로 가득한 매트릭스의 세계 속에서 아날로그의 포근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인간은 아날로그적인 존재입니다. 결코 디지털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가끔 이효섭 씨의 글 보면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거리게 되고 감탄해요. 왜냐면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끔씩 우린 힘도 빠지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막 실망도 하게 되는데 이효섭 씨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 예,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시사회에도 초대하는 그런 기회를 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 저희가 마련한 시사회는요. 4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50분에 서울 강남 주공공이 일관에서 있는 영화 인더컷의 시사회입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의 맥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맥라이언의 과감한 노출,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화제가 된 작품인데요. 여성영화제에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캐세라세라 이 곡은 뭐 여러 영화에서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도 나왔습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들어보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음악이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네, FM 영화 음악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전남 목포 용해동의 정대철 씨가 얼마 전에 여행을 하다가 무심코 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듣다가 그만 운전하다가 차사고로 내셨다고요? 아, 익숙하다. 너무도 익숙하다. 나 이 목소리 기억하는데. 그렇게 혼란 속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사고가 났는데 차 안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라디오를 듣다가 방송 끝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요. 타이어 교체하고 좀 더 운전을 한 뒤 안개 낀 산자락에서 차를 세워두고 창밖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유, 정대철 씨께 좀 죄송하네요. 그 차에 펑크 안 나게 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차에 펑크만 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FM 영화 음악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 이제 새로운 개편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 곁에 찾아갑니다. 아마 영화 음악이란 프로그램 아니라 좀 더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근한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대철 씨께는 조금 죄송해요. 그 참 큰 사고는 아니었죠? 별 문제는 없으셨죠? 에이, 뭐 정대철 씨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문을 닫고 나가게 된 셈이 됐는데, 그동안 영화 음악이란 프로그램이 MBC에 이렇게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는 문을 닫게 돼서 기분이 참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더 좋은 프로그램과 함께 여러분이 좋은 시간을 이 시간에 편안하게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인사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좀 묘하네요. 하여튼 남은 일주일 동안 좋은 영화 음악 많이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도연의 DVD 만담. 네, 아주 젊은 감독,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천재적인 감독 민동현 씨와 함께 DVD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젊고 발랄하고 팔팔 뛰는 감독이 이런 음악 뒤에 나오니까 그 기분이 좀 묘해요. 늘 민동현의 DVD 만담 말하면서 이 음악이 굉장히 뭐랄까 옛날 그 고전 그 음반 LP판을 복각판을 막 이렇게 트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 음악을 우리 민동현 감독이 직접 고르셨거든요. 일단 인사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음악 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타이틀 뮤직 예. 직접 고르셨잖아요. 예. 예, 이 너무 좋다고 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세요. 아, 이 음악이 그 해피엔드 영화에 네. 주연 씨가 그 옛날 헌책방 주인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잠깐 이제 그 주연 씨가 듣는 음악이에요. 네. 청춘 계급이라는 옛날에 그 김학송 씨와 예. 그 무슨 오케스트라 밴드가 함께하는 그 시절만 이렇게 그 예, 이 어른들 듣는. 예. 그런데 어떻게 살롱 음악? 살롱 음악을 고르셨어요? 그 감성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복고적이면서도 귀여운. 복고적이면서도 귀여운. 이거 뭐 모든 데다 이게 다리를 걸쳐 놓겠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자, 민동현 감독과 하는 DVD 만담. 오늘은 어떤 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그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네. 아, 제가 이렇게 그림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 네. 좀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면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삐뚤어진 면에서 고른 영화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은 안 나고 막 무슨 초콜릿이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네. 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네. 어떤 주인공이 나왔는데 지금 이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다시 보고 싶은데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초콜릿 천국이라는 그 국내 제목은 그렇고요. 네. 외국 제목은 윌리 왕카 앤 더 초콜릿 팩토리라 그래서 이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으로 맞아요. 구전됐었죠. 예, 이게 예. DVD로도 나왔나요? 예, DVD로 나왔었고 예. 이게 또 이게 그 오래된 영화라서 이렇게 홍보는 많이 안 돼가지고 이게 DVD로 나온 걸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 영화가 그 영화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를 한번 보러 왔고요. 이 영화는 아동 영화이긴 한데 그리 호락호락한 아동 영화는 아닙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저희 시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영화 내용을 좀 더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은 영국이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의 원전이 이제 책이 있거든요. 책이 영국 책이라서 영국의 한 마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왕카 네. 초콜릿이고 거기 주인이 이제 윌리 왕카라는 이제 대표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라이벌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빼가는 걸 듣고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3년째 문을 안 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초콜릿 공장이 닫혔는데 초콜릿이 출시가 됩니다. 예. 근데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전에 비해서. 근데 노동자들은 출근을 안 하는데 저 공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그럼 미스테리 속에서 저 초콜릿 공장을 항상 궁금해하는 와중에 여기 우리의 그 참 이렇게 영화 주인공 착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네. 혼자 신문을 돌려가며 네. 뭐 이렇게 그 가정의 어떤 그 경제 생활을 책임지는 네. 찰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네. 얘 꿈은 그 공장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꿈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이 윌리 왕카가 왕카 초코바라는 그 초콜릿 안에 다섯 개의 금딱지를 넣었다. 네. 이 금딱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뭐 평생 먹을 수 있는 초콜릿과 이 공장을 견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뭐 여왕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 초콜릿에 미쳐요. 그래서 초콜릿을 한 100개씩 200개씩 사가지고 막 그 금딱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본 동화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5명의 아이들을 뭐 이제 초청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벌리는 이제 공장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뭐 신기한 모험들을 떠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죠. 예,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첫머리에 그냥 호락호락한 보통 아동영화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비주류적인 그 감수성을 갖고 있는 아동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일단 그 윌리 왕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사이코틱해요. 네. 약간 좀 좋은 사람 같지가 않고 약간 네. 악당적인 기괴한 면을 갖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되게 순진하고 좀 좋은 아이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주 그냥 싸가지 없고 네. 정말 진짜 극악무도한 아이들에다가 네. 그런 극적인 구성들이 계속 가면서 네. 근데 특히 이제 영화 초반에 정말 깬다 싶은 게 찰리가 막 이렇게 그 신문을 돌리다가 막 이게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이 딱 나와요. 그럼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엄마랑 엄마도 가난하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걱정을 합니다. 아, 이 우리 찰리에 일 시키면 너무 안 되는데 하면 카메라가 쫙 빠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분이 아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네 명이 이렇게 큰 침대에 마주보고 누워 계세요. 이렇게 네 명이 마주보고 누워가지고 네. 아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0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골 때리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네. 그 애가 그렇게 콕사를 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 초콜릿 다섯 개의 금딱지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가 너무나도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딱지가 이제 뭐 다섯 개가 뭐 두 개가 찾아졌습니다. 뭐 한 개가 찾아졌습니다 하는 뉴스 방송과 함께 중간중간 일상적인 화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정신 그 상담을 받아요. 환자가.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뭐 무슨 꿈을 꿨냐 뭐 이러면 아, 금딱지 뭐 꿈을 꿨다. 그 어디 있는지 뭐 이렇게 발견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 환자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금딱지 어딨냐 막 네.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화랑 상관없는 그런 네. 중요한 그 막 그 썰렁하다고 하는 네. 냉장고식 그런 유머가 곳곳에 배치가 돼 있고요. 네. 그 영화가 어디로 갈라 그러나 네. 예 그런 이제 좀 웃기는 영화예요. 아, 예, 진짜 예. 독특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렇게 골 때리죠. 예. 언어 순화해 주세요. 삑. 예, 아주 그 기발하고 독창적인 재미있는 영화일 것 같은데 이 DVD만큼 그 부록이 뭔가 좀 새로운 게 있겠죠? 예, 그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하기 전에 네. 잠깐 이제 부록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책의 원작자가 이제 로알드 달이라는 이제 원작자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좀 그 기괴하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줬던 계기가 됐던 게 2차 세계대전에 전투조종사로 참가를 했다가 네. 총알을 맞아요 머리에. 어머나. 네, 그다음부터 이제 작품이 이상해집니다. 어, 그렇군요. 네, 엉뚱한 영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 엉뚱한 이제 소설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람의 이제 작품들이 좀 그러니까 비주류적 감성의 좀 소설을 쓴 사람들은 네. 대체로 영화 감독들이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의 작품도 많이 그 작품화 됐는데요. 네. 그 데니 드비토가 감독하고 출연까지 한 마틸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마틸다라는 영화도 정말 그 참 말이 안 되는 아동 영화거든요. 네. 정말 그 폭압적인 교장, 여자 교장이 나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한거하는 뭐 이런 식의 에피소드예요. 거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이제 팀버튼이 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실제 팀, 그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감독한 사람은 헨리 셀릭이라는 네.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이거든요. 그 사람이 또 팀버튼과 함께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라는 네. 그 이게 또 DVD로 나와 있습니다. 네. 마틸다도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걸 같이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예.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전쟁이 참 참혹하구나. 총알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이 영화의 원작자의 삶 자체가 네. 또 다른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네요. 그렇죠. 총알 맞고 그다음에 네. 예. 개가 천선 뭐 이런 예. 그런 식이죠. 예. 그리고 DVD 서플을 이제 좀 살펴보면 한 대략 7가지 정도의 서플이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되게 다 기본적인 메뉴들인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항상 이제 세 가지 핵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이번에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아역 배우들이 30년 만에 모여가지고 그 커먼터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뭐 날씨가 되게 추웠다부터 네. 시작해서 그때 뭐 어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뭐 동창회 중에서도 아주 그냥 노년층 동창회 분위기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이킹 다큐멘터리가 퓨어 이매지네이션이라는 메이킹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네. 영화 속에 보면은 딸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아버지한테 무조건 부탁을 합니다. 뭐 난 급딱지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공장장인데 그 공장의 모든 노동자들한테 그 초콜릿을 까기 시켜요. 그래가지고 몇천 박스를 까가지고 결국 급딱지를 차단해가지고 그 딸한테 주거든요. 딸이 주구장창 아빠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하는 딸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영화가 그렇게 찍은 거예요. 딸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네. 자기 아버지가 영화감독이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네. 생떼를 부려가지고 네. 결국 만들어진 영화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영화 제작비를 구하지 못하다가 초콜릿 회사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 초콜릿 회사에서 새로 나오는 신제품이 왕카바예요. 왕카바. 네. 그래서 그 윌리 왕카와 초콜릿 팩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71년도 작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초의 그 PPL이 아닐까. 정말 그러네요. 작품과 이 상품을 연계한 연관시킨, 영화가 아닐까. 네.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는 그 진 와일더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네. 되게 그 시대에 되게 유명했던 네. 배우인데. 그 배우로 이제 뭐 캐스팅하게 된 비화라든가 되게 그 당시에 71년도 작품인데도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생고생하면서 찍었대요. 근데 메이킹이 있어요. 필름으로 찍은. 네. 그러니까 참 그 기록적인 그런 차원에서 참 그 돈이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찍는 작업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하는 또 DV 그 메이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뮤지컬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한 대략 5-6가지의 좀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이 있는데 네. 그 뮤지컬 영화 DVD에는 꼭 빠질 수 없는 그 노래방 화면. 그치. 네. 자막. 영화와 함께 자막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부분 이렇게 노래 따라 부를 수 있게 네. 예, 구성되어 있는 그런 DVD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노래방에 가고 싶은 분들이 그럼 이런 뮤지컬 영화 DVD를 보면서 집에서 혼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전에도 헤드윅 설명해 드렸을 때도 네. 그런 화면이 또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되게 재밌는 엔터테인먼트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DVD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 민동현의 DVD 만담. 원래 그 만 가지 네. 담론을 펼칠 거라는 그 원대한 포부와 함께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10가지 좀 넘는 한 12번 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12곡에는 예. 넘었네요. 예, 그렇죠. 그렇죠. 10번을 넘었다는 게 구절의 숫자라는 게 참 이게 가슴, 의미가 있어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게 정은님의 영화 막실이 네. 제가 참 어린 시절에 예. 들으면서 이렇게 영화 감독의 꿈을 키우던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이렇게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속어 가득한 이런 방송을 또 이렇게 작품, 그니까 이 프로그램의 이 수준을 조금 제가 격하시킨 게 아닐까. 한 층 높여주셨어요. 아, 예. 그걸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예. 이제 그 민동현 감독을 나중에 아,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영화와 함께. 예, 아유, 맞죠. 정우님 아나운서가 제 영화에 또 출연하시면 정말 이렇게. 영화를 정말. 감동이 아닐까. 영화를 정말 그 컨트롤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엉망으로. 아, 이게 참. 자, 민동현 씨. 아, 자, 그동안 정말 고마웠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영화 초콜릿 천국. 원제는 윌리 원카와 The Chocolate Factory라고 제목도 참 뻔뻔스럽게 지었는데요. 이 영화에 삽입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곡명이요. Pure Imagination and Candyman인데요. 해리 코닉 주니어가 리메이크했습니다. Take a rainbow, wrap it in a sigh, soak it in the sun and make a strawberry lemon fly. The candy man, ooh, the candy man can, the candy man can, 'cause he mixes it with love. He bakes, satisfying and delicious. Talk about your childhood wishes. You can even eat the dishes. tastes good because the candyman thinks it 27시의 액터 진영아 왜 그래? 고민 있니? 남자기를 괴롭혔어? 선생님한테 얘기해봐봐. 응? 애들이요. 응. 나 저를 선생님 닮았대요. 선생님은 그렇게 이뻐? 선생님 기분 좋다. 이제 보니까 은영이랑 선생님이랑 뒷모습이 좀 닮은 것 같다. 볼래?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과 코와 입,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여자. 서구형 미인들이 넘쳐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전도연은 분명 경쟁력 없는 생김새다. 그러나 채워진 것보다는 채울 것이 많은 비어있는 도화지 같은 이 얼굴은 누군가의 분놀림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곤 했다. 때론 순박한 17 시골 소녀로, 때론 불륜의 늪에 빠진 유부녀로, 때론 돈가방을 노리는 건달의 여자가 돼서 전도연은 거리를 내달렸다. 짝사랑에 빠진 처녀의 분홍빛 뺨과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한숨, 정절을 목숨처럼 여기는 여인의 단호한 인매무새로 거울 앞에 섰다. 눈물이 안 나니까 웬만한 일엔 끄떡도 없어요. 그 사람을 안 건 제가 먼저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 표정이 있어요. 나를 보며 웃을 때죠. 보고 있으면 무척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어느 날 그런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바보 같죠? 그 사람은 발이 무척 커요. 혹시 동현 씨도 발이 큰가요? 이 말간 종이를 스크린 위로 펼치기까지는 꽤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 유난히 깨끗한 피부 덕에 학생용 화장품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던 그는 한참 동안 브라운관 속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그에게 떨어지는 역할의 최대치는 주인공의 절친한 친구나 동생 혹은 많은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그렇게 전도연의 진짜 만남은 20세기와 21세기의 접점,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를 모두 만족시켰던 영화 접속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보내볼까요? 야 끊어. 다른 전화나 받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라면 흔하지 않은 선물을 받아보고 싶어요. 아 폴라로이드 카메라 어떠세요?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즉석 사진을 찍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꼭 성공할 거예요. 넌 네 일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니?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잘 될지 누가 아니? 천사병이야, 천사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사랑에 안타까워하던 홈쇼핑 가이드.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자감한지던 눈물이 말라버린 여자. 접속에서 전도연은 소심하면서도 고집스러움이 묻어나는 여인 투가 되기 위해 특유의 쨍쨍거리는 목소리를 누르고 귀여운 눈웃음을 버렸다. 대신 그 위로 다정다감하고 포근한 목소리와 비오는 밤거리에 울려 퍼지는 재즈처럼 쓸쓸한 도시적 우울을 덧칠했다. 접속의 흥행 이후 전도연이 선택한 것은 세월을 역행한 최루성 멜로 영화 약속이었다. 과장된 연기 톤과 지나치게 똑 떨어지는 발음, 대중적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기회를 얻은 이 영화는 동시에 리트머스 시험지같이 전도연이란 배우의 분명한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짱구머리의 똘똘이는 오히려 가혹한 시험대를 구름판 삼아 점프에 올라갔다. 제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까? 오늘도 전 그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집에 돌아올 때도 자꾸 그것만 생각납니다. 선생님, 그 뜻이 무엇인지요? 왜 제 팔을 꼬집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서른이 가까워오는 여배우가 입어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의 풍금의 홍연이라는 옷은 의외로 전도연의 몸에 쏙 들어맞았다. 강보에 쌓인 어린 동생을 업고 고무줄 놀이를 하는 17의 초등학생. 전도연의 아이처럼 밋밋했던 얼굴이 오히려 세월을 잊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얼굴은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든다. 별 볼 일 없는 은행원이나 친구의 우유부단한 애인, 자신에게 관심도 없는 담임 선생님까지 짝사랑 전문가에게 꼭 어울리는 얼굴이다. 감방으로 직행해야 하는 깡패 애인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 보내야 한다며 울먹이던 마초 남성의 판타지에 복종할 법한 그런 얼굴이다. 사랑을 주체적으로 쫓아갈라치면 해피엔드가 아닌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기구한 얼굴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이를 통해 자신의 얼굴에 대한 선입견을 보기 좋게 밟아버렸다. 그렇게 돈만 줘서 뭘 하려고.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요? 나도 널 믿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지. 응? 됐어요? 이거 지우고 일본 가서 가수비 할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은 꿈들이 눈치챌 텐데. 안 눈치챌 텐데. 눈알에 깊게 패인 상처를 가리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여자. 피도 눈물도 없이의 류승한 감독. 그는 전도연으로부터 날아오는 맥주병을 피하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독한 기운과 함께 순한 얼굴 아래 숨겨진 요부의 핏줄을 발견해냈다. 또한 스캔들의 이재용 감독은 전도연의 달뜬 목소리 속에서 연령까지 하사받은 정절녀의 굳건한 성격이 사랑의 불화살 한 방에 여지없이 무너진다 해도 어색하지 않을 위험한 열정을 끄집어냈다. 얼마 후 우리는 엄마와 딸, 두 모녀의 삶을 살아내는 박흥식 감독의 인어공주를, 그의 손에 빚어진 전도연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붓질을 기다리며 언제나 하얗게 도화지를 피워내는 전도연. 그 수동성이 빚어내는 위대한 힘을 이 여우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네, 27시 액터 마지막으로 만나본 배우 전도연이었고요. 그리고 들은 음악은요. 먼저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성우의 영화음악 원주의 왈츠, 그리고 접속 중에서는 사라본의 The Lover's Concerto였는데요. 안은주 씨, 이준호 씨, 장수경 씨, 김종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화 약속에서 조성우의 영화음악 그 러브 테마 들어보셨고요. 내 마음의 풍금 중에서 홍연의 테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 지사 중에서 이병우의 영화 음악 에필로그였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가끔은 진실보다 더 소중한 거짓,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영화였다. 난 너무 삭막한 사실들 속에 살기보다는 팀버튼 같은 상상력을 군데군데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을 택하겠다 하시면서 부산의 김혜정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죠. 잘 들으셨어요? 영화 빅피쉬 중에서 쌍둥이 자매가 부르던 노래 맞습니다. Twice the Love, 바비 페이지와 캔디스 럼프가 함께 불렀어요. 김혜정 씨는 이 빅피쉬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가서 보셨다고요?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해서 아는 사람에게 모두 선전하듯 혼자 영화 본다고 문자를 날리셨다고요? 그래서 영화 보는 도중 간간이 오는 문자와 전화에 위안 삼으면서 봤다고 하셨어요. 야,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것이 그래요. 처음으로 뭔가를 혼자 한다는 것은 그런 떨림 을 동반하기도 하죠. 그래도 이렇게 문자 날아오는 문자 보고 날아오는 전화 받으면서 영화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깊은 감동을 끌어냈다고 하면 그 영화가 대단한 영화긴 대단한 영화예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울산 중구 우정동의 양정선 씨가 하루 종일 입에서 계속 맴돌던 그 노래 라고 하신 그거 들려드릴게요. 그런 경우 정말 있죠. 저도 언젠가는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회사에 왔는데 MBC에 들어왔는데 그 노래가 하루 종일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선배한테 선배님 저 이 노래 안 떠나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씀, 예 그건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월남에서 온 뭐 김상상가 그게 하루 종일 입에서 새까만 김상상. 이게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죽겠다. 그때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는 양정선 씨의 이건 뭐 대단한 노래죠. Boys on the Side를 보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서 메리 루이스 파커가 휠체어에 앉아서 힘들게 부르던 노래 You Got It. 자, 오늘 우피 골드버그의 노래로 들으면서 FM 영화음악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very time I look into your lovely eyes, that money just can't buy. One look from you, I dream.